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경 쪽 선조나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 선조나들의 웃부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, 아랫부분에는 광명성절, 경축 이런 글발이 부각되어 있습니다. 백두산 미령 고향집과 정일봉, 찬연한 빛을 뿌리는 태양과 아름답고 붉게 피어난 불멸의 꽃 김종일 화가 선조나에 형상되어 있습니다.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인류 공동의 명절로 가장 뜻깊고 성대히 경축하려는 천만 군민의 끝없는 환희를 정일봉 상공의 토지어로는 축포로 보여주는 선조나도 있습니다.